시와놀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빨치산 배낭을 메었다. 앞에는 백두산, 대오인 붉은기, 발걸음 드높이 나아가는 탑사행군대, 우리는 빨치산 배낭을 메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붉은 기폭은 세차게 포독이고 땀 흐르는 얼굴마다엔 필승의 투지가 넘친다. 우리는 백두산으로 간다. 사양과 은은히 흐르던 미령, 장소를 녹이며 타오르던 의동불, 원수를 쓸어버리던 기관총 소리, 오늘도 산발마다에 메아리 쳐오는 길. 백두산 사령부를 찾아 눈 덮인 광야를 돈 피로 물들이며 항일 선열들이 헤쳐간 그 좌우, 이 빨치산 변항을 메지 않고 우여히 이어갈 수 있으랴.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 역사의 의지를 나누시고 눈보라 폭풍치는 산정에 오르시어 끝까지 형용할 그 신념 더욱 굳게 다지시던 백두산. 가자 백두산으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형용의 려장은 빨치산 배낭. 길을 걸어도 백두산의 눈길을 걷고, 노래를 불러도 빨치산 적기가를 부르며 우리는 끝까지 이 배낭을 메고 가리라. 조선혁명의 명맥을 천만 년으로 이어가는 길, 백두산 후손들이 대대로 안겨 살, 백두산 미령 고향집이 솟아있는 백두산으로 가는 이 길은 부강 조국의 내일과 이따운 길. 오, 우리는 다른 길을 모른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형령의 려장은 변함이 없다. 앞에는 백두산, 대오인 붉은기. 위대한 김정은 장군 따라 나아가는 강철의 붉은기 대오는 빨치산 배낭을 메고 영원히 가고 가리라. 오직 한 길, 백두산으로. 어떤 난관 앞에서 굽힘이 없는 백절별굴의 신념과 의지를 벼려주는 형령의 전국, 이 땅의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을 향도하는 희망의 등대인 백두산. 땅을 따라 끝까지 갈 영광의 길에 필승의 녹슬 심어주는 태양의 성산 백두산은 정녕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거니, 바로 그래서 항일혁명 선열들의 넋이 어린 빨치산 배낭을 그대로 메고 봄날에도 겨울에도 백두산을 찾아가며 천만 군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 시대의 주제가가 되어 끝없이 메아리 칩니다.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 없는 군지를 주고 신념을 펴려주는 혁명의 전국. 가리라, 불러 용궁서성 승리에게 향도하니로 가리미라 가리미라 백두산으로 가리미라 우리들을 부르는 기대